이렇게 돌아서면 내가 먼저 울고 말걸. 알면서도 보내는 짐종 당신은 모르리라. 잊고 가세요. 불 꺼진 사랑에 미련에 붙잡혀 바보처럼 울지 말고 이렇게 끝날 줄을. 내가 먼저 알면서도 무작정 사랑했던 죄 이제는 용서해요. 잊고 가세요. 철없던 그 사랑 애정에 매달려 바보처럼 울지 말고 잊고 가세요. 잊고 가세요. 나 같은 건 잊고 바보처럼 울지 말고 바보처럼 울지 말고.